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김유승 사회주의 청년동맹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남녘의 성도님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함께할 형제 같은 친한 동지가 있습니까? 친한 동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없다면은 국동방송을 들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기도로 우리가 세겹줄을 온전히 묶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첫 찬양 보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조수아의 친구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188kHz,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강제 북송되어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 땅으로 온 하나목양교회의 송혜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찬양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송혜연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시간 인사 올립니다. 탈북민 사역자 송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공부에 실린 저의 글 가깝고도 가까운 내 동포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남북해방 71년,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가까워져야만 할 것 같은 남과 북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이고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남한은 남북 대화의 창을 완전히 차단한 채 선핵포기 후 대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때 제7차 대회를 통해 새로운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등 병진노선을 명시해 안보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남과 북의 대립을 보면서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하며 현재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70여 년의 큰 담을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가깝고도 가까운 내 동포를 이해하며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큰 담을 오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과 북의 갈등과 막힌 문제를 푸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내 동포를 이해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남과 북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 북한은 기근과 가뭄, 홍수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기에 굶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르셔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이끌어 내오셨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70여 년간 기도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탈출한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 언어와 핏줄을 가진 대한민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기꺼이 자청하며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중국 공안에 잡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기도 했으며 심하게는 10년형을 받았으며 지연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강야에서 생명의 복음을 받았고 그대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으며 지금의 지하 성도들로서 북한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목숨을 건 삼국행을 선택하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 3만 명 중 9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착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중에 만났던 구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배려입니다. 현재 중국과 삼국에는 10만에서 30만 명의 헤아리는 탈북 동포들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3만 명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가 되는 예행 연습을 하라고 대한민국에 특히 한국교회에 3만 명의 탈북민들을 붙이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혀 북한으로 북송되는 경우에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한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일 예행 연습하라고 붙여준 가깝고도 가깝게 내 옆으로 다가온 3만 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부인되어 오직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이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맡은 창녀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인간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차원의 긍휼, 즉 고멜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는 긍휼,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진정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합니다. 금주림 북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고난에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나 전국이 다 지옥 같은 것, 그런 북한을 그곳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진정한 긍휼은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오히려 대한민국 자살률보다 3년 연속 높게 나왔습니다. 북한이라는 육체적인 감옥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영혼의 감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북한 성도들을 교회에 불려들여서 우리는 이런 북한 선교와 사역을 합니다라는 보여주기식의 선교 사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 내가 만났던 그 복음의 핵심만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여준 탈북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2,500만의 북한 영혼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함께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70년 넘는 분단 속에서 정치적 분단과 함께 철저히 사람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낮아지면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며 정착에 힘쓸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착 과정의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정착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을 위하는 단체나 교회는 탈북민들을 구제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기 희생은 없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챙기며 단체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일부 단체들을 보면 가슴 아프기까지 합니다. 9개월과 90%에 육박하던 탈북민 교회 정착률이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사역이 많이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탈북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과 북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곳에는 많은 남북 동역자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에 보내신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미리 앞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거대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며 서로 배우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믿음의 인성들이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 사회 곳곳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남가복 성도들이 서로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며 신앙을 통한 믿음의 인성들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이끌어 오신 3만 명의 탈북민들, 가깝고도 가까운 내 동포를 섬기는 일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글과 잘 어울리는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찬양 들으시면서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북민사육자 송혜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혜연 전도사님과 함께한 찬양과 신앙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께요 그 생기로 이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블레셋 초소로 가자 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600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이며 아히둡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모셔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 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거기 섰거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고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로 삼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왔다 하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 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싹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죽였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갈이 밭을 반이랑 갈아젖히듯 20명가량 죽였다.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덮쳤다.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군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내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그만두어라 하고는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며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블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블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으므로 싸움은 벳호른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군이 하나둘 모여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시편 37편 22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며 치우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북녘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북녘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